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4돌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마르시아 베르데에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7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도이출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는 MS-료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소식과 저국수호 종신이 전쟁에 가열 초절한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낳고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군사적 기적들을 창조한 데 대해서 전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캄보지아 국가라디오 방송은 새로운 병진 노선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권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미국의 침략과 핵 위협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인터넷 잡지 네팔 투데이 전 인디아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제가 전후 끊임없는 조미 대결전에서 련전 연패만을 거듭해온 데 대해 상세히 전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